남조선 인터넷 신문 통일 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4월 혁명회가 18일 서울에서 4.19 인민봉기 57돌과 관련해서 집회를 가지고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57년 전 청년 학생들이 독재와 불의에 항구하여 떨쳐나 맨손으로 리승만 독재 정권을 타도한 4.19의 정신은 계승되고 완성되고 있으며 촛불혁명은 정권교체와 남북관계 개선, 악폐청산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보도에 의하면 19일 남조선의 환수복지당 대변인실이 론평을 발표해서 4.19 항쟁정신을 이어 촛불항쟁정신으로 새 세상을 안아올 것을 주장했습니다.